편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한 접시의 시, 그 두 번째 만찬은 기형도 시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잃고 난 후 무엇을 하시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조용히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정리하는 분도 계시겠죠? 기형도 시인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쓴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시간, 사랑할 때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보고 그것들에게 이별을 구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추억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빈집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사랑을 잃고 난 후에 절망감,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빈집에는 추억들이 담겼지만 그 추억은 이별로 인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 집은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빈집이라는 시는 이별을 주제로 한 현대시 중 가장 잘 알려진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빈집이라는 시를 쓴 기형도 시인은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가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그가 시인으로 활동했던 때는 1980년대로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을 때입니다. 김응수 교수는 기형도 시인을 암울했던 비극적이었던 시기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희망을 찾아가려 했던 시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다 1989년 종로의 심야극장에서 뇌졸중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문학과 지성사는 2019년 기형도 시인 30주기를 맞아 기형도 시 전집과 헌정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다 간 그의 시에는 청춘의 방황과 아픔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시에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그를 사랑한 것이겠죠? 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꿔야 한다. 단 한 줄일 수도 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기형도 시인의 오래된 서적이라는 시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시는 1인칭으로 의미나한 책에 관한 것인데요. 아주 낡고 오랜 책을 등장시켜 무력하게 소외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를 읽다 보면 단순히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영혼이 어둡고 우울한데 누가 나를 찾고 내 곁에 머물까요? 이 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보던 중 한 문장을 읽게 됐습니다. 검은 밤에 펼쳐본다면 온 세상이 당신이 되겠지? 영혼이 검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품어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인공인 책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접시의 시, 두 번째 만찬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기형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청춘의 통과의례이자 상징인 기영도 시인의 시. 오늘 밤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포근한 저녁 만찬이 되었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